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아시아 유럽 순회자 회의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의장 성명이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6일 제11차 아시아 유럽 순회자 회의에서 우리의 해국 세력 강화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대한 위반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든 의장 성명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극단적인 반공화국 압박서동에 편승하여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을 조성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의 핵잠수함들과 전략폭격기 편대들을 비롯한 각종 전략 핵타격 수단들과 사드와 같은 첨단 전쟁 장비들을 졸졸이 끌어들이고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면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고립질식시켜보려고 시도하다 못해 최근에는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 들면서 전대미문의 제재 압살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우리가 강력한 해국 세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광란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강권과 전횡, 군사적 압박 소동을 단호한 초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짓부셔버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더욱 백배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 침노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 것이며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위력으로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